지식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. 어느새 손끝 발끝 모든 곳을 바보들어 정복하네. 그집 오백집 우주에서 땅끝까지 긴 랩이 펼쳐져 있네. 매일 이 여행을 해 너의 흔적이 없는 부위가 없어. You can't call me but you want her. Make me poor. You're so special and it's painful. Look, I'm unstable. Falling, falling. Here I fall in love again. 나는 정말 쉬워요. 내게 좀 만다. 정해주면 바로 사랑에 빠져버려요.